your ways. Don't wait too long. Don't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 그래. it's a golden thing. It means everything. I'm gifted by your grace, and you swore me life in the water on the church I face. Such a mystery to me. It's such a mystery to me. shape of every cloud, the night, the stars, the color of the moon. Pass your eyes like treetops from a train. You watch them slip away, and helplessly you try to catch one in your hand. Of love to prove that you were there, were there at all. Once you memorized a night. as if it never was. No souvenirs to show. When summer turns to snow, and you're alone once more, no souvenirs to show. 마저 숨을 죽여 내리고 내 발소리 메아리 되어 돌아오네. 바람만이 이따금씩 말을 건네고 날 롯불에 녹였던 손끝이 벌써 다시 얼었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어디까지 가는 건지는 몰라. 몰라도 쉬어갈 곳은 좀처럼 보이질 않아도 예전에 보았던 웃음들이 기억에서 하나 둘 사라져도 마냥 걷는다 마냥 걷는다 좋았던 그 시절에 사진 한 장 품에 안고 마냥 걷는다 마냥 걷는다 좋았던 그 사람의 편지 한 장 손에 쥐고 마냥 걷는다 마냥 걷는다 얼어붙은 달밤을 혼자 걸어간다 애쓰도록 애타도록 사랑해 사랑해요 이 밤 외로운 밤 별들만이 애쓰도록 애타도록 속삭여요 이 밤 외로운 밤 아하 Big sky, tiny bird. 험한 산 위로 나뭇잎 사이 불어가는 아 자유의 바람 저 언덕 위로 물결같이 춤추던 since you said you were mine. today makes. There's a rainbow before me. Skies above can't be stormy. Since that moment of bliss, that thrilling kiss, it's heaven when you find romance on your menu.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.